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La actriz Na Hee-mi compartió su historia de amor con su esposo Eric, integrante de Shinhwa en el programa Happy Together 3 de KBS 2 TV. Ella reveló cómo lo conoció. Para ser sincera, no tenía ninguna conexión con él, pero me envió un mensaje de texto que decía: "Hola, este es Eric. Pensé que era una broma o alguien que se estaba haciendo pasar por él". Sin embargo, fue en verdad Eric y los dos se hicieron cercanos, explicó. Dijo que me vio por primera vez en una revista en un salón. Cuando se le preguntó si era fan de Shinhwa, Na Hee-mi respondió: "Muchos de mis amigos eran fanáticos de Shinhwa, pero yo era aprendiz de Psyduck cuando era joven, así que me gustó". Ella también compartió cómo Eric le propuso matrimonio. Mientras se preparaban para la ceremonia de su boda, Eric de repente sugirió que los dos se fueran de viaje. Sin embargo, la pareja terminó discutiendo. Na Hee-mi estaba durmiendo en el hotel y Eric deslizó una nota en su mano que decía: "Sal cuando te despiertes". Na Hee-mi dijo: "No estaba de buen humor, pero tenía la sensación de que esto era algo especial. Así que saqué mi vestido, me puse el maquillaje". Ella continuó: "Lo vi de pie con flores en la mano. Lo sentí triste, pero también muy conmovido". En la mañana despertaré de este dulce sueño para volver a la realidad. No quiero a nadie que no seas tú. Tengo que dejarte ir, pero duele demasiado. Hurts. Shinhwa. 도대체 못 잡겠어 너와 이별하는 것 모두 변해가는 것에 길들여져 가는 것 사는 것 많은 것을 다 포기해가는 것 가슴 높이까지 쌓인 밤새 내린 눈을 씻고 웃는 피해로 화장을 안 지우고 복구할 수 없는 휴지통을 비워 Me pregunto a dónde va el amor cuando el placer y la felicidad se convierten en dolor. Cuando los recuerdos se desvanecen, por favor, no permitas que este amor muera joven. Si voy a perder a alguien, no dejes que sea a ti. Por favor, no permitas que este amor muera joven. Si voy a amar a alguien, deja que sea a ti. Love Die Young, Eric Nam. What happens when it's over? When we've breathed our last breath and we loved each other to death, can you tell me what happens? I wonder where the love goes when pleasure turns to pain, when the memories fade away, can you tell me what happens? Flowers in your hand are on a grave, a little bit of pressure's all it takes. Should've known we shattered that we break. Oh. Maybe I'm the one that we should blame for never thinking we'd end up this way. Don't need answers, I need you to stay, stay.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If I'm gonna lose someone, don't let it be you.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If I'm gonna love someone, then let it be you. My dreams were growing older, but I wake up to the truth that I'm scared we're gonna lose. Tell me it won't happen. So before it's really over, can we have a little faith? Baby, say it ain't too late, it's all that I'm asking. Maybe I'm the one that we should blame, never thinking we end up this way. I don't need answers, I need you to stay, stay.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If I'm gonna lose someone, don't let it be you.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If I'm gonna love someone, and I'm on a grave, a little bit of pressure's all it takes. Should've known we shattered that beat break.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If I'm gonna lose someone,

가진 게 없어 늘 실망하게 했던 나도 후회하는 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바람이 차가워지면 입김을 불어서 숨결을 만지던 밤 행복한 웃음소리로 포근히 끌어안으며 별빛처럼 빛날 내일을 꿈꾸던 밤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몇 번이고 돌아와 널 부를 테니까 사라지겠지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몇 번이고 돌아와 널 부를 테니까 De tus ojos de algodón de azúcar, de tu dulce aroma viene el amor que está derritiendo suavemente mi corazón. Tu soleada sonrisa sigue parpadeando ante mí. ¿Qué puede significar esto? Nunca he sentido esto antes. ¿Qué pasa conmigo? Mis pasos están llenos de mariposas. Time. 걸까요? 처음 느낀 두근거림, 햇살 같은 미소, 자꾸 아른거려. 내가 왜 이럴까요? 설레는 발걸음이 나도 몰래 한 걸음 한 걸음 그대 향해가. 어딜까 주차간 적이 한 발짝 추억을 되새겨도 노래표 네 이름 그 다음엔 컴바 그리고 나도 채울 거야 우리 이야기에서 볼 수 없어 마침표 넌 나만의 angel angel angel oh 소중한 angel my angel 변함없이 늘 곁에 있어요 우리 약속해요 내게 너만 lovely lovely lovely 나만의 lovely lovely love se ha vuelto negro. Estoy tan cansado. Ahora estoy tan harto. Solo los colores que veo en ti de vez en cuando me levantan porque tú eres la única con su propio color. Tu toque es como la dulce lluvia que colorea mi corazón. Por favor, coloréame con ese rojo atardecer para no perderme a mí mismo. Colors, Day 6. Bye. Viniste a mí al final de un día duro. Te pareces a la frescura de una clara calle después de la lluvia. En el momento en que tu corazón me toca, tu aroma me colorea. Mi corazón es atraído por tu amor. Hermosa. Tu voz es como una melodía tras la oscura luz. Hermosa, eres más brillante que cualquier estrella en una leyenda. Beautiful. EXO. Eres todo mi corazón se siente completo contigo. Pon tu mano en mi pecho y siente mi corazón latir. Cuando estoy cansado de las dificultades del mundo, me traes de vuelta a la vida. Después de vagar solo por un largo tiempo, finalmente logré encontrarte. Ahora puedo sonreír tranquilo. Super Junior. 심이야 baby 너로 가득한 내 속에 가슴에 네 손을 대봐 두근거리는 걸 머릿속에 넘던 너의 세상의 것들던 내 지친 날 살 수 있게 해준 거야 한 잔을 발만 끝에 경계선 없이 이제야 내가 찾은 평화롭게 미소를 짓네 어둠을 주던 커튼 걷어준 네 손길 눈앞에 네가 비춰 슬픈 밤은 지워져 세상을 눈동 뒤져 지쳐 쓰러질 때쯤 눈에 봤던 Venus 눈이 부셔 It feels like a dream so don't wake me up We so fly 날아갈래 to the sky 아무도 우릴 밤이 못하도록 my God 잡은 듯은 놓지 않을 거라 고백 전부 우릴 부러워할 거야 약속해 yeah. 이건 부탁이야 baby 내가 너만의 남자로 네 곁에 넘을 수 있게 손을 내밀어 내게 중요한 건 너야 떠날까봐 몹시 겁나 널 못 놔 어떻게든 지킬 거야 큰 눈과 좋은 차 없어도 만족해 특별한 너의 존재 그 무엇도 가늠이 안 돼 널 알고 만난 만큼 나는 뻥 빠졌지 꿈꿨던 작은 기쁨 너를 보면 그려져 No me gusta el amor de los jóvenes porque es como jugar con fuego. Por ello ahora estoy temblando un poco, pero estoy bien. En realidad no. Aún sigo odiándote por dejarme ir. Mi corazón está frío y congelado. Te extraño. No me gusta el amor de los adultos porque es muy controlador. Estoy un poco cansado de ello, pero estoy bien. En realidad no. Aún sigo odiándote por dejarme ir. Te extraño. Sarah is 잊어 마요.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어쩜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What? 자세히 보니 슬픈 표정이야. I know I've been there before. 그땐 서로가 있었음을. Todas las palabras que nunca pude decir, todas esas palabras que tal vez nunca fui capaz de expresar mientras lloraba. Me gustas, estoy en mi sueño, es muy hermoso, es un hermoso día. Dame tu señal, he esperado por ti. Vuelve a mí. Solo dame tu señal. Estoy buscándote entre las estrellas de esta noche. Espero que simplemente te detengas y te des la vuelta hacia mí. El tiempo ha parado en mi corazón. Te extraño como un tonto. No puedo hacer nada sin ti. Antes, al final de mis días largos, tú estabas ahí. Pero ahora me siento solo. No me dejes ir. Te necesito ahora. Sí. 달콤한 입술로 날 깨워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네 모습이 난 이렇게도 태연하게 느껴지는 오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 네 모습이 내게 비춰질 때 나와 같던 네가 그리워져 그렇게 너도 나와 같을까 네가 하던 red lips 그 모습이 나 아른거려 나를 보던 너의 그 눈빛이 다 Your eyes were so deep Beautiful what I need yeah. 아직까지 내가 그래 널 여전히 Give me a sign 내 기다림이 너를 기다려 다시 내게로 와 Give me a sign 언제까지 서러운 맘대로 내게로 와 Just give me a sign 어떤 이날 오늘도 사실 난 내게 말해줘 Just give me a sign 하늘의 별 속에 널 찾아봐 지금은 네가 없길 바래 왜 변했어 Oh baby who are you, who you? 내가 I don't 네가 아냐 지금 네 모습 왜 나는 그대로 왜 너는 그림자처럼 나 대해 Something's wrong 같이 하던 accessory 무의미해져가 내게 배어있던 너의 모습까지 다 I'm diving real deep I know you're looking at me 난 더는 안 될 것만 같아 need you now Give me a sign 기다림이 너를 기다려 다시 내게로 와 Give me a sign 언제까지 목소리는 너 그대로 내게로 와 어떤 날 오늘도 사실이 난 내게 말해줘 Just give me a sign 하늘의 별 속에 널 찾아봐 난 이제 그만 네가 없길 바래 내 맘에 시간이 멈춰서 널 그리는 바보 같은 난데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잖아 내 기다림 끝에 네가 있었는데 이제 나 혼자 남겨져 날 놓지 말아줘 너 Don't let me go girl I need you now Give me a sign 기다림 기다려 다시 내게로 와 다시 내게로 와 언제까지 내게 말해줘 Just give me a sign 하늘의 별 속에 널 찾아봐 난 지금은 네가 웃기를 바래 Tus ojos, tu nariz, incluso tus labios Quiero convertirlos en una canción Untitled Love Song, Henry 제목은 없어 흐르는 대로 그녀 만들어봤어 내 느낌대로 너의 눈, 너의 코, 네 입술까지 다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 피아노 앞에서 밤새 설렜지 이 곡을 듣고서 웃는 너의 눈빛과 미소가 생각나 하루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넌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 나를 보며 웃으면 sweet melody가 떠올라. Ooh,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Say, ooh, I'm in love with you. You know,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난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 세상에 단 하나, 딱 하나, 널 위한 사랑 노래. 눈물이 터질 만큼 감동을 주고 싶어. 다시는 더 없을 널 위한 최고의 love song. Ooh, ooh, ooh, ooh. This song's for you. I need nobody but you. It's crazy the way that I feel. Trato de parecer fuerte, pero mi corazón es como un papel. Tengo un corazón de papel. Eres demasiado bueno para ser real. Es por eso que sinceramente estoy algo asustada. Tengo un corazón de papel. Cut in, cut out, 겨우지만 내 심장은 중이 같아. ¿Estoy en el camino correcto? Mi propia brújula señala ligeramente un camino diferente. Todo lo que me importa se está alejando. Se está desvaneciendo y los recuerdos que desearía borrar van de un lado a otro. Searching, I keep on searching, 답이 없다. 아무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났었지만, I keep on looking, I keep on looking. 지금 나 잘 살고는 있는 걸까? 끝이 나 왜 미리 두려운 걸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다. Am I gonna make it or not?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시간아 거꾸로 돌아가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그냥 투덜거려 본다 시간아 거꾸로 돌아가 생각보다 멀리 안 가까운 거리 희미해져 지우고 싶은 시간들 자꾸 그려지네요 생각보다 자주 13번씩 하루 지금 나 잘 살고는 있는 걸까 끝이 나 왜 미리 두려운 걸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다 Am I gonna make it or not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시간아 거꾸로 돌아가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어렵나봐 적응이 수업은 시작했는데 I can't find my seat 그래도 너한테 맞출 이유는 없는 듯해 Don't wanna be you 내 해 눈서에서 뜨지 Loving this view 투덜거리다가 먼저 갈게 I'll see you or something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시간아 거꾸로 돌아가 그냥 투덜거려 본다 저 별들을 탓해 본다 그냥 투덜거려 본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Si pudiera volver atrás no te hubiera lastimado No puedo estar sin ti No puedo vivir un día sin ti Incluso cuando estoy con mis amigos, incluso cuando canto, trato de olvidar nuestros momentos juntos, pero no sucede nada. Lonely and flying. Hoy도 못 참게 무너졌어. 떠올리지 않겠다던 너의 기억.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TV에 미쳐졌던 모습이에 되지 않은 듯한 상황 설정까지도 이제 내일이 된 것처럼 느껴지네 반지도 여전히 놓여 있어 탁자 위에 매일 밤 영화관에 앉아 필름을 돌려보는 것 같아 힘들 때 미래를 함께 보자 했던 약속도 이제 I don't wanna stay without you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친구를 만나도 너도 you know no no 하나 둘 셋 내 이 흔적을 지우려 하네 그게 안 돼 yeah. 너와 함께였던 시간을 종이처럼 접어봐도 nothing nothing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ve 외로워 다시 lonely lonely lonely 있던 너에 비해 악마같던 나의 태도 영원할 것 같던 약속은 나의 감정에 뒤로 젖은 채 난 또 허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애써 귀를 닫은 척 네 가슴에 못을 박고 하지 말라던지만 골라 했어 여러 번 네 잔소리가 그리워 다시 돌아간다면 나 돌아간다면 너 아프지 않게 I don't wanna stay without you I can live a day without you yeah. 정말로 마지막인 듯이 또 인사를 해봤지만 Nothing, nothing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외로워 다시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ve again 같은 일상 속에 네가 없는 괴로움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니 외로움 Oh, lonely, lonely, love 너 없는 외로움 네가 그리워 아직 그리워 난 여전히 그리워 시계를 돌리고 살아 널 꼭 보고 싶어서 제발 한 번만 날 꽉 붙잡고 데려가 시간아 그래 난 그렇게 살아 네가 있던 그때 바로 그 자리와 같아 Don't wanna let you go, go, go 그래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Mi mamá siempre me dice, nunca te rindas, piensa positivo. Y tú siempre me dices, no hagas esto, no hagas aquello. ¿Quién eres tú para juzgarme? Pensé que eras mejor, pero no es así. Estoy mejor sin ti. I quit. CL. Sorry ass quiz, none of your biz now. Myself finally found. 나만의 길 가는 게 훨씬 더 not down. 소모적인 싸움, 내 시간 소비 안 해. 누가 이기나 봐, 그냥 얻은 게 아니야 이 crown. 안 해, 너 없이 나 원래 잘해. 어따 대고 지금 탓해.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치사해. 안 해. 질려 지겨워 그만해 여기까지가 내 de mi rostro con maquillaje realmente no arregla nada. Not Barbie. Tiffany Young. Sometimes I wish I wasn't in my skin, so I could plug in. I thought this shit never end. Looking in the mirror like it's a fact. Fuck that, I'll be me. Used to dream about the day I make a lot of money just to change. I don't know the pain behind my makeup don't really fix a thing. Even if I don't live like what they show me, they can never judge me cause they don't know me. I won't change, I'm sorry. I'm good, not Barbie. I don't need to apologize cause I'm different. Everything I got is mine, I'm so gifted. Won't change, I'm sorry. Fue extraña la primavera pasada cuando estuvimos juntos. Cayó nieve y me sentí bien. Ese día te veías hermosa. Solo quería parar el tiempo. ¿Nevará este año? Lo espero con ansias. Te diré que te amo. ¿Vendrá la nieve de la primavera? ¿Volverá a nevar en tu estación favorita? Spring is now. Pentagón. 어김없이 눈이 쌓였길 비어는 모든 아닌 그저 차가운 얼음 두성이 날 감싸주는 나의 봄이 되어주오 따뜻한 너의 앞에선 빙하던 녹아버려 시간이 야속하지만 별 수 없어 이 봄이 끝나듯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난 마음을 먹어버려 그날 너 말고 아들 게임부터 Tú eres mi tipo, cuando te miro lo sé, te quiero tanto que me vuelvo loco. Su tímida sonrisa, la expresión en su cara cuando está distraída, todo se ve tan bonito para mí, hace que mi corazón tiemble. ¿Por qué tardaste tanto en venir a mí? Tú eres mi tipo. My time, icon. No, no, no, chi, young joke, yo, no, chi. 양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 양적여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니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운동화와 정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뚝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좋아 수줍은 눈웃음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 나타난 네 엄마 취향적여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우리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너는 내 취 향적여 내 취 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 향적여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니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ey girl 잠시 말 좀 모를게 그 가치란 말투는 어디서도 배웠지 You working, working, spit words like a boss 원더우먼 현실파는 너의 여성스러움 oh,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매혹적인 눈빛에 매료돼 섬세한 그 손길 또 뭔가 어정쩡한 몸짓 I like it, bitch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어 너는 내 취향적여 내 취향적여 감정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적여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 달이 나 가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ow? 난 네가 정말 좋아 또 가끔 아픔 하는 모습까지 넌 내 스타일이야 Oh my 잘 맞아 내가 심이 벅차올라 네가 날 부를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 Oh girl you know that I love you 너는 내 취향적여 내 취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적여 Mi respiración se acelera cada vez que te veo. Tus ojos, tus labios, siempre sacuden mi corazón. Es como si hubiera algo mal en mi corazón. Estoy ardiendo de amor. Crash, Bob. Have you seen that girl? Yes, you know she bad. She got me crash and burn. Hold up. Jesus. 말도 안 돼. 정말 완벽해. 숨이 가빠. 이건 반칙인 걸. 너의 눈. 대박 사건 아무리 봐도 널 알고 싶어 고난이 돼 내 맘 모를 girl 자꾸 널 생각해 girl 내 첫사랑도 있게 했어 너 계속 네가 가라고 해도 난 네가 가라고 말하고 마치 cause I love you girl 그녀의 참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Cambiamos de día y de horario, pero nuestra casa sigue siendo la misma. Tu corazón y Station K-Pop.